하려 I look, look so fine 누가 뭐래도 Best of mine 굳이 말 안 해도 I'm so fine Do it right I'm so fine Do it right 나는 매일 바쁘게 걸어 뒤돌아볼 틈도 없어 보여 어디로 가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Where am I? Take a break and have some fun Oh baby baby don't be shy Alright stop when I cry 오늘만큼 I'll keep it smile 원하는 걸 하는 거야 So How do I look? Look so fine 누가 뭐래도 Best of mine 굳이 말 안 해도 I'm so fine Do it right I'm so fine Do it right Look so fine 누가 뭐래도 Best of mine Girl, 혼자 있기 싫은데 come and have some fun with me Baby you and me Baby you and me 어린 나이 같이 yeah. 오늘은 남들 신경 쓰지 말고 yeah, yeah. 당당하게 이쁜 옷을 입을 거야 내가 선택한 그 길은 just go for it 주인공은 바로 난데 So How do I look? Look so fine 누가 뭐래도 Best of my eye 굳이 말 안 해도 I'm so fine. Do it, do it, do it. Look so fine.